안녕하세요. 구혜경입니다. 예, 예, 안녕하셨어요. 예, 새롭게 시작되는 월요일 아침, 월요일 아하 정오에 만나요 시간입니다. 네. 오늘도 변함없이 우리 좋은 교회를 심어하시는 남영균 목사님을 모시고 남을 이야기와 신앙 네. 상담을 진행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찬양 한 곡 듣고 잠시 후에 찾아오겠습니다. 예. 안녕하셨어요, 목사님. 예, 예, 안녕하셨습니다. 날씨가 많이 춥죠? 네, 아유, 제일 추운 것 같아요. 한 지금 네. 로트루아에 뭐 한방눈이 내렸다고. 네. 한방눈이 내리고 네. 또 뭐 난리가 났더라고요. 뭐 눈사람도 동네 애들이 만들어 놓고 네. 뭐 도로도 뭐 폐쇄되고 네. 그랬다고. 아유, 이렇게 뭐 좀 많이 추워요. 네, 아주 오늘은 네. 굉장히 추웠어요. 예. 감기 조심하셔야죠, 다들. 예, 예. 목사님, 예. 나물 소개를 많이 해주시는데요. 나물마다 예. 무치는 양념 재료가 다르지 않을 수, 다르지. 다를 수 있죠. 네, 다를 수 예. 있죠. 예. 예. 무엇이든 어울림이 중요한데, 나물도 그럴 것 같아요. 그래요? 맞습니다. 예. 나물을 무칠 때 어떤 양념들이 필요한지요? 예. 그 굉장히 중요한 말씀 해주셨는데, 네. 뭐, 많은 분들이 이제 그렇게 얘기하죠. 나물을. 이거는 어떻게 묻히는 것이 맛있어요. 그러니까 예. 양념을 어떻게 쓰느냐 예. 이거죠. 네. 그래서 이제 그는 뭐냐면, 나물 재료들이 가지고 있는 특성들하고, 예. 또 이제 양념이 조화를 잘 이루면은, 네. 맛도 더 좋아지고, 예. 향도 더 깊은 향을 네. 우리가 느낄 수 있고 예. 그리고 이제 보기에도 좋고 예. 건강에도 좋고 네. 그러니까는 나물 재료와 양념을 어떻게 잘 맞춰주느냐 굉장히 예. 중요한 그런 질문입니다. 예. 저는 일반적으로 이제 예. 뭐 제가 나물 무친 거를 드셔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저 다 맛있어요. 다 맛있어요. 네. 이제 저는 사실 나물을 여러 가지 이렇게 무쳐 놓으면은 네. 한국 분들은 나물 하면 무조건 비빔밥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예. 그래서 그냥 맛도 안 보고 네. 톱톱톱 넣고 예. 다 한꺼번에 비벼 버리시는 예. 그런 분들이 많거든요. 예. 그런 분들은 저는 싫어해요. 왜 그러냐면 예. 제가 그 나물마다 특성이 있게 네. 재료를 다 다르게 써서 무쳐 놨는데 네. 한 번도 맛도 안 보고 예. 다 섞어버리니까 예, 그렇죠. 저게 뭐지? 예. 저건 아닌데 그래서 예. 어디 가서도 나물이 만약에 여러 가지 있다고 그러면 예, 일단 일단은 한 예. 가지씩 한번 예. 이렇게 음미해 보면서 이거는 무슨 양념을 썼구나 무슨 예. 양념을 썼구나 이렇게 잘 좀 새겨 보면서 예. 드시는 것이 네. 예의도 되고 예, 또. 예. 또 나물 공부하는 데 좋고 네. 그렇습니다. 네. 저는 일반적으로 이제 고추장 뭐 장을 예. 중심으로 해서 네. 이렇게 나물을 무치는 그런 어떤 스타일이라고 할까요? 예, 예. 예 그렇게 하는데 예. 그래서 고추장으로 무치거나 된장, 네. 네. 뭐 된장 혹은 쌈장, 네. 혹은 간장, 예. 그냥 장을 안 넣고 소금으로만. 예, 예. 예. 양념을 살짝 하기도 하고요. 예. 그, 또 이제 다른 그런 거 말고, 들깨가루나, 네. 또 다른 여러 재료로 이렇게 넣어서, 네. 이렇게 무치기도 합니다. 예. 저는 이제, 이제 이런 재료들을 뭐 한꺼번에 이렇게 조금씩 다 넣는 것이 아니라, 예. 된장으로만, 아니면 고추장으로만, 네. 소금으로만, 이렇게 네. 하고, 이제 거기다가, 네. 이제 우리 한국 분들이 즐겨, 쓰는 그 기본 양념들 예. 다진파, 다진 마늘 네. 뭐 후춧가루 넣는 경우도 있고 안 넣는 경우도 있고 네. 나물 무칠 때는 후춧가루 별로 안 넣는데 예. 약간 뭐 넣을 때가 있긴 있어요. 이렇게 네. 넣고 뭐 고소함을 더해주기 위해서 참기름이나 들기름 네. 또 예, 깨소금 예. 통깨로 넣든지 예. 아니면 좀 이렇게 빻아서 넣든지 네. 이렇게 할 수도 있고 네. 또 이제 견과류 같은 거를 갈아서 예. 또 넣기도 하고 그렇거든요. 네, 그렇죠. 그럼 좀 고소한 맛이 더 해질 수 있겠지요. 네. 이렇게 하고 이제 간을 맞추는 것이 중요해요. 예. 간 맞추는데 근데 기본적으로 장 고추장이나 된장 간장에는 뭐 짠 간이 다 들어있기 때문에 네. 다른 또 다른 것으로 간을 맞추는 때는 굉장히 좀 조심을 해야겠죠. 예. 소금을 조금 넣고 예. 또 이제 액젓을 이용하기도 하고 예.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단맛을 내기 위해서는 네. 뭐 설탕이라든가 네. 매실청 같은 거 네. 이런 거, 또 신맛을 내기 위해서는 식초나 네. 또 뭐죠? 메론, 레몬, 레몬, 레몬 네, 짜서, 레몬이나 네, 네. 라임 같은 거 네. 이런 것들을 이제 조금씩 넣으면은 네. 이제 더 풍미가 많아지겠죠. 예. 예. 그러면 고추장을 이용할 때 양념과 여기에 어울리는 나물들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예, 우리가 이제 흔히 말할 때 새콤 달콤 이런 말을 많이 네. 쓰잖아요. 예. 그래서 이제 그 고추장을 이용할 때는 새콤하고 좀 달콤하고 한 예. 그런 맛이 고추장하고는 좀 잘 어울리시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조금 이제 고추장 넣으면 약간 매콤한데 네. 요즘 그 제가 이제 지난주 해밀턴 갔다 오면서 예. 미나리를 한 알음 뜯어왔거든요. 아, 예. 그래서 이제 뜯어다가 고추장 해서 예, 새콤달콤하게 예. 해서 묻혔는데 참 좋더라고요. 예. 고추장을 기본 재료로 해서 네. 이제 다진 마늘, 뭐 다진파, 네. 뭐 식초 예. 아니면 뭐 레몬 네. 아니면 라임 이런 네. 거 넣으시고 뭐 설탕 조금, 저는 대체로 설탕은 안 넣거든요. 저도 설탕 안 넣어요. 예. 뭐 이건 뭐 본인의 취향에 따라서 네. 하시면 되는데 네. 설탕은 거의 저는 안 넣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뭐 참기름이나 들기름에다가 통깨 조금 이렇게 뿌려주면은 네. 고추장으로 무치는 양념은 뭐 그것으로는 충분할 것 같아요. 예. 이제 약간 이제 간을 보고 싱거우면은 네. 소금을 조금 넣으시는 네. 것이 좋아요. 네. 왜 그러냐면 고추장이 너무 많이 들어가면 또 매워서 네. 원래의 나물 맛에 좀 덜해지는 거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해주시고 네. 이렇게 고추장 양념으로 무칠 때의 나물들에는 네. 뭐 당연히 미나리 네. 제일 뭐 선호할 수 있겠고 네. 그다음에 땅미나리도 그렇게 하면 좋겠고요. 네. 땅미나리라고 하면 뭐 저만 쓰는 단어인데 이제 영어로 하면은 한국 이름이 없으니까 네. 뉴질랜드에는 흔한데 네. 그 파슬리 드로버스라고 하거든요. 예. 파슬리 드로버스. 예. 잔디밭에서 자라기 때문에 예. 제가 땅미나리 이렇게 이름을 붙였습니다만 예. 그것도 이렇게 여느 미나리처럼 예. 고추장 양념을 하면 좋더라고요. 네. 그리고 이제 함초도 고추장 양념으로 새콤달콤하게 무쳐면 좋고요. 네. 뭐 뉴질랜드에서는 볼 수가 없어서 좀 안타깝지만 뭐 두릅 같은 거 만약에 있다면 좋고 냉이도 그렇게 무치면 좋고 원추리 네. 네. 원추리 로투라에서는 원추리 나무를 그래도 제법 가끔 먹었어요. 예. 뭐 우리 로투라 교회 교인 가정 뒤뜰에 네. 원추리가 제법 많이 나거든요. 예. 그분 댁에서 이제 제철이 되면 목사님 원추리 뜯으러 오셔야죠. 그래서 뜯어다가 예. 뭐 저희만 먹는 게 아니고 온 교회 식구, 온 식구들 예. 다 한번 먹을 정도 예. 그 정도 됩니다. 꽤 많은가 보네요. 네네. 그리고 이제 방풍나물도 예. 이렇게 고추장으로 무쳐놓으면 좋고요. 네. 이런 나물들이 네. 이제 고추장하고 잘 어울려집니다. 예. 그럼 된장이나 간장을 이용할 때의 양념과 여기에 어울리는 나물들에는 어떤 것이 있는지요? 된장을 이용할 때하고 간장을 네. 이용할 때의 양념은 좀 비슷해요. 예. 물론 이제 고추장 양념하고도 조금 비슷한데 예. 이제 고추장 할 때는 조금 식초를 네. 쓴다고 했는데 네. 된장이나 간장 양념할 때는 식초를 안 넣고 네. 그것만 빼주시고 네. 다른 뭐 양념들은 네. 대체로 좀 비슷합니다. 네. 그리고 이제 된장에 어울리는 그런 나물들은 제가 이제 우리 나감독 이제 어머니한테 네. 제가 해밀턴 가서 예. 뜯어던 나물 있거든요. 예. 푸아 아, 방가지 예. 똥이라고 예. 하죠. 예. 이 방가지 똥 푸아는 정말 된장하고 참 잘 어울려져요. 그래서 예. 좀 구수한 맛이 나는 네. 그런 나물 무침을 할 수 있고 네. 뉴질랜드에 이제 굉장히 흔한 개민들레 있죠. 네. 개민들이야말로 정말 그, 이 된장 혹은 쌈장하고 참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뭐 사람들이 찰떡 뭐뭐라고 하는데 예. 그렇게 잘 어울릴 정도로 예. 좋은 예, 나물 재료입니다. 된장하고 그리고 뭐 네. 유채나물도 네. 뭐 좀 좋고요. 네. 그리고 냉이도 아까 고추장으로도 무친다고 그랬는데 예. 냉이는 정말 뭐 된장으로 무쳐도 아주 또 손색이 없고요. 예, 예. 예. 그 봄통 같은 것도 예. 된장으로 무쳐두면은 참 좋은 나물 재료가 될 수 있습니다. 예. 이렇게 보고 네. 또 이제 간장에 어울려지는 나물들은 예. 이제 워터크레스 있죠. 네. 물냉이. 네. 이거는 초고추장으로 무쳐도 좋고요. 예. 간장으로 무쳐도 참 좋아요. 예. 또 워터크레스를 뭐 새콤달콤하게 굉장히 이제 흔하잖아요. 워터크레스가. 예. 예. 그러니까는 예. 매일 똑같은 방식으로 드시지 말고 예. 한 번은 새콤달콤하게 초고추장에. 초고추장으로 무쳐도 네. 좋고 네. 또 한 번은 그냥 겉절이로 네. 네. 간장 겉절이 해도 뭐 네. 좋고 네. 아니면 데쳐서 간장에 무쳐도 좋고 그래요. 네. 저는 이 워터크레스 물냉이를 간장에 무치는 거를 좀 많이 선호하고요. 예. 그다음에 이제 구절초 같은 경우 네. 굉장히 또 간장하고 양념하고 잘 어울려집니다. 네. 질경이도 마찬가지고요. 네. 뭐 우리가 참나물도 그렇고 네. 또 달래나 봄동 같은 것도 간장하고 예. 잘 어울려질 수 있고요. 예, 달래는 또, 정말 간장 양념이 예, 아주 예, 맛있어요. 예. 그리고 이제 시래기 같은 것도 예. 간장으로 해서 잘 이렇게 볶아내면 예. 예, 참 맛이 좋죠. 예. 이렇게 잘 어울려지는 그런 나물들이 있습니다. 예. 그러면 장이 아닌 소금만 이용할 때의 양념과 여기에 어울리는 나물들에는 어떤 것이 있는지요? 소금을 이용하는 그 이유는 뭐냐면 네. 이제 나물들이 가지고 있는 고유의 그 향 네. 그런 것들을 그대로 느끼고자 하는 그런 경우도. 아, 예. 그러니까 간장이나 고추장, 된장 같은 경우는 예. 그 나물 재료에 조금 맛을 변화를 줘요. 예, 고추장 예. 맛, 네. 된장 맛, 네. 또 간장 맛 예. 이런 예. 것이 나게 하는데 예. 소금은 예. 원래 가지고 있는 식재료의 맛을 전혀 변형시키지 아니하고 예. 그대로의 맛을 살려주는 특성이 바로 소금에 있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 뭐 성경에도 뭐 소금이 되라 너는 세상에 예. 소금이니라고 했죠. 예. 이것은 뭐냐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의 그 참된 모습의 습성을 그대로 이렇게 드러내줄 수 있는 네. 그런 것을 얘기할 때 네. 네, 소금 얘기를 합니다. 예. 그래서 이제 굉장히 다른 된장으로 하면 좀 텁텁한 맛이 있고 고추장도 예. 마찬가지로 예. 또 간장하면 좀 간장의 특이한 냄새가 또 네. 이렇게 있을 수 있고 그렇지만 이제 소금만으로 이제 양념을 이렇게 무쳐내면은 깔끔한 맛이 있죠. 담백하고 네. 그런 것이 있습니다. 예, 그래 예.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예. 나물 재료가 가지고 있는 본연의 맛을 그대로 네. 살릴 수 있다는 그런 장점이 있어요. 예. 근데 그러나 여기에 이제 어떤 분들은 참치 액젓이나 이런 액젓을 같은 거를 네. 조금 이제 넣어서 네. 무치기도 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조금 그렇게 그래서 이런 데 어울리는 것은 향이 좀 많이 나는 것 예. 망초 향 좋잖아요. 네. 사실 구절초도 굉장히 향이 좋은데 네. 뭐 망초 그 까마중, 예. 뭐 참나물, 명아주 네. 이런 것들은 굉장히 그 가지고 있는 그 향 자체가 강하기 때문에 네. 다른 것을 첨가하지 않고 네. 소금으로만 간을 해도 굉장히 좋습니다. 그러면 참기름, 뭐 들기름 그런 거 넣어야죠. 대신 이제 마늘 같은 향신료는 조금 넣고 예, 파마늘은 조금만 예, 넣고요. 예. 어떤 분은 이제 마늘 자체도 넣지도 않아요. 예. 향이 많이 나는 것들은 예. 그래서 조금 넣어야죠. 그럼 뭐 깨소금이나 들기름 같은 거 예. 이런 건 조금 넣어요. 예. 넣고 그렇게 무쳐주면 예. 참 좋습니다. 네. 들길을 이용한 양념과 여기에 어울리는 나물들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예, 이제 그리고 이게 장이나 소금 말고 예. 이제 나물을 무칠 때 들깨가루를 이용한다든가 아니면 이제 한국의 전라도 지방 같으면은 아무래도 해안가 바닷가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해산물을 넣어서 네. 나물을 무칠 때 쓰기도 해요. 네. 뭐 예를 들어 생새우를 넣는다든가 네. 생새우를 갈아서 네. 통통한 새우살이 막 씹힐 정도로 아, 네. 그래요? 작은 새우 말 예, 작은 예. 새우도 넣기도 하는데 예. 좀 제법 큰 중화 정도의 새우를 네. 삶아서 네. 알을 까가지고 삶아서 네. 그 새우를 같이 삶은 물하고 생새우를 조금 씹힐 정도로 네. 해서 같이 넣고 하니까 참 그것도 맛있더라고요. 네. 네. 이처럼 이제 뭐 들깨가루 같은 경우는 제가 왜 많이 이용하냐면은 들깨가루하고 잘 어울리는 그런 또 나물들이 있어요. 예. 그 우리가 흔히 이제 들깨가루하고 어울리는 것이 뭐가 있을까라고 하면 머위, 그렇죠? 네. 머위탕을 금방 생각할 수 있잖아요. 네. 저 머위는 이파리 말고 줄기를 가지고 머위탕을 할 때 네. 들깨가루를 걸쭉하게 해서 그렇게 끓여내죠. 네. 저는 이제 그 무나물도 할 때 네. 무나물이나 또 근대 예. 근대 이파리 말고 하얀 대 있죠. 예. 예. 그거를 좀 길쭉길쭉하게 썰어서 예. 예. 아니면 이제 또 금방 말씀드린 것처럼 머위 이런 것들을 무칠 때에 네. 들깨가루를 좀 넣어서 네. 무치면 굉장히 고소하고 또 맛이 좋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또 하나 이용하는 이유가 뭐냐면 그 소루쟁이 같이 아니면 이제 물냉이 같이 물시금치, 네. 워터 스피나치 같이 네. 이렇게 그 나물 재료 자체가 좀 미끈미끈하는 것이 있어요. 아, 네. 네. 네, 네, 그런 것이 있을 때. 느끼는 것이 뭐냐면 좀 식감이 네. 별로 조금 안 좋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거를 이용할 때는 조금 이렇게 들깨가루를 넣어서 네. 좀 그 미끈미끈한 맛을 네. 좀 덜어줄 수 있어요. 네. 그래서 이제 들깨가루를 이용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네. 들깨가루 같은 거는 이제 맛으로도 내기에서도 이렇게 하긴 그렇죠. 하지만 예. 식물 재료가 가지고 있는 조금 핸디캡을 조금 네, 커버해주면. 커버하기 위해서 네. 이렇게 하기도 하고 뭐 네. 그렇겠습니다. 그리고 달맞이 순 같은 것도요. 네. 데쳐 놓으면은 약간 좀 미끈미끈해요. 네. 그래서 이제 그런 것이 어떤 분들은 식감이 조금 부담스럽다고 하시는 분들이 네. 있거든요. 네. 그럴 때 이제 들깨가루를 좀 한 스푼 넣어서 무치면 네. 미끈미끈한 맛도 사라지고 들깨가루의 그 고소한 네. 맛도 같이 네. 맛볼 수 있고 그래서 네. 좋습니다. 네. 네. 자, 뭐 이렇게 여러 가지로 들깨뿐만이 아니라 다른 것으로 네. 네, 나물 무칠 때 응용할 수 있으면 좋고요. 네. 아무튼 이제 뭐 뉴질랜드에서의 오늘 참 날씨가 추운데 네. 오히려 이제 이렇게 뉴질랜드는 이런 겨울이 나물이 시작되는 시즌이다 생각을 잊지 마시고 네. 한번 주변을 잘 이렇게 돌아보면은 네. 충분히 나물을 드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네. 네 고맙습니다. 네, 오늘 나물에 어울리는 양념에 대해서 잘 들었습니다. 네. 찬양 한 곡 듣고 잠시 후에 찾아오겠습니다. 중심을 보시네 약하고 부족한 내 중심을 어디서 찾아볼 수 있을까 주님의 큰 사랑 아무런 조건 없는 크신 사랑. 이제 신앙 상담을 같이 해보겠습니다. 신앙 생활을 그다지 오래 되지 않은 여자 성도입니다. 저희 부부는 한국에서도 신앙 생활을 했었지만 저는 원래부터 기독교인은 아니었습니다. 사실 크리스찬인 남편을 만나면서 저도 신앙 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교회에서 담임 목사님께서 대신방을 하신다는 광고가 있게 되었는데 구역장 되시는 권사님께서 신방 준비를 위해 몇 가지 말씀해 주셨습니다. 간단한 다과와 대신방 감사헌금을 준비하라고 말입니다. 저는 사실 대신방이라는 것에 대한 경험이 거의 없습니다. 작년에도 얼떨결에 그랬고요. 그런데 올해는 구역 리더이신 권사님께서 친절하게 신방에 대한 준비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다과를 준비하는 일이야 아무 문제가 없는데 대신방을 받게 되면 헌금을 준비해야 한다는 말을 듣고 남편과 상의를 했는데 남편은 얼굴을 찡그리며 재정이 모자라나 혼잣말을 합니다. 저는 그런 남편을 향해 에이 설마 하면서 돌아섰습니다. 정말 신방을 받을 때 헌금을 준비하는 것이 옳은지 알고 싶고요. 이왕 말씀드리는 것은 남편은 신앙생활을 저보다 훨씬 오래 했으면서도 항상 헌금에 대하여는 불만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한국에서 신앙생활을 할 때는 더 그랬고요. 무슨 헌금의 종류가 이렇게 많으냐고 말이지요. 헌금은 어떤 명목으로 드려야 하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그래야 남편에게도 할 말이 생길 것 같아요. 목사님 도와주세요. 아, 그렇군요. 예. 뭐 이렇게 뭐 신앙생활 열심히 하시면서 또 너무 틀에 박혀 있던 그런 네. 것에서 좀 오는 네. 그런 또 안타까운 장면들도 있어요. 좀 예. 고쳐야 될 것은 고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네. 합니다. 예. 신방을 기쁨으로 받고 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것 같아 조금 안타깝네요. 네, 그렇습니다. 예, 목사님, 예. 한국 교회에서는 봄, 가을로 대신방을 실시하는데 그 이유가 무엇인지 먼저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그래서 뭐 신방이면 신방이지 대신방은 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예, 예. 근데 이제 신방에는 여러 종류의 신방이 있어요. 네. 이제 뭐 어떤 갑작스럽게 네. 어떤 일이 있어서 네. 신방을 가는 경우도 있고 네. 대신방이라고 하면은 그냥 교회가 전체적으로 네. 교회 식구들 전체를 네. 한 번에 이제 다 돌아볼 수 있는 네. 그런 계획을 가지고 네. 하는 신방을 일반적으로 이제 대신방이다 이렇게 말씀을 네. 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사실 목회자가 성도를 찾아 돌봐야 될 이유가 참 많죠. 네. 어떤 분이 이제 뭐 환우가 생겼다든가 네. 교인들 가운데 이럴 때 뭐 목회자가 그 아픈 성도를 찾아가서 네. 예배하고 말씀을 네. 통해서 위로하고 네. 기도해 주는 거 반드시 네. 필요하죠. 네. 그리고 뭐 삶의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또 힘들어하는 일들 많이 생길 수 있고 네. 또 반대로 이제 또 뭐 아주 또 기쁘고 좋은 네. 일도 생길 수도 있고 네. 그럴 때 우리는 뭐 슬픈 일이 있을 때나 기쁜 일이 있을 때나 네. 항상 하나님께 네. 감사하고 네. 영광을 올려드리면서 네. 생활을 하게 되는데 네. 그럴 때마다 이제 목회자의 신방을 통해서 기쁨은 같이 나누고 네. 슬픔도 같이 덜하고 네. 또 치유될 사역 있으면 같이 치유하고 회복하고 하는 그런 네. 것이 우리에게 필요하고 그런 네. 사역이 굉장히 사실은 중요합니다. 그럼요. 예. 성경에서도 보면은 여러 형편에 처해 있는 인간들을 향해서 네. 하나님께서 친히 찾아와 주시고 네. 또 만나 주시고 네. 격려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네. 그러한 모습을 우리가 성경에서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예. 뭐 창세기에서만 보더라도 네. 그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 네. 동산 나무에 숨었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네. 네. 그랬을 때에 그 아담과 하와는 정말 두려움 가운데서 하나님의 낯을 피해서 네. 숨었다고 그랬었는데 네. 이게 사람들은 죄가 있으면 하나님을 피하는 습성, 예. 고개를 들지 못하는 습성, 예. 눈을 마주치지 못하는 네. 습성 이런 것들이 있지 않아요? 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친히 동산나무에 있는 아담과 하와에게 찾아오시고 예. 찾아오신다는 것이 사실 신방이거든요. 그렇죠. 예. 예. 그리고 이제 또 성경에 보면 안타까운 그런 장면이지만 네. 아벨을 돌로 죽인 그 가인 네. 그 가인을 향해서도 하나님께서 네. 찾아오시고 예. 또 뭐 우리 권사님도 여성이지만 네. 같은 여성의 입장에서 참 안타까움을 가질 수밖에 없는 장면이 뭐냐면 그 하갈 예. 그 사라의 예. 여종 하갈이 예. 그 사라의 핍박을 피해서 광야로 도망가지 않습니까? 예.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예. 얼마나 억울하고 때로는 분이 나고 예. 억장이 무너질 것 같은 예. 그런 순간일지인데 그런 그 하갈을 향해서도 하나님께서 네. 찾아오시고 네. 또 그를 축복하시는 그런 네. 모습을 볼 수 있죠. 네. 신방은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찾아오셨듯이 교회가 네. 성도들을 찾아보는 그런 것이다 생각을 하면 됩니다. 예. 그럼 아무튼 이처럼 그 대신방은 네. 목회자가 하나님의 심정으로 대신방은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양머리들을 네. 돌볼 수 있는 그 목자의 권한으로 네. 이제 하나님의 심정을 가지고 네. 성도들의 가정을 계획성 있게 이렇게 네. 찾아보는 돌아보는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네. 이제 교회가 만약에 뭐 목회자 담임 목사님 한 분이 다 이렇게 돌아볼 수 있는 그런 교회라면 담임 목사님이 대체로 네. 대신방을 다 돌아보시고 예 그렇죠. 교회가 이제 커서 교구로 나눠져 있다 그러면 네. 교구 중심으로 해서 네. 교구 맡은 목사님들 중심으로 하고 예. 또 특별히 더 어려운 가정들이 있으면 담임 예. 목사님이 또 이렇게 찾아뵙기도 하고 예.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가정의 영육 간의 형편을 살피고 네. 예배를 통해서 치유와 회복을 목적으로 하는 일이기 때문에 신방은 굉장히 소중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예. 그러니까 신방의 주된 목적은 성도들의 가정을 돌아보며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는 것이라고 보면 되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사실은 예. 신방에 다른 목적이 있어서는 안 돼요. 예. 예. 예. 오늘 이 내담자의 형편처럼 예. 뭐 교회 재정이 모자라나? 뭐 설마 뭐 그런 말을 했겠는가 놀래키죠. 예. 진짜 그런 경우가 좀 왕왕 있어요. 예. 그래서 이제 그런데 이제 어떤 성도들은 너무 잦은 신방을 목회자들에게 요구하는 경우도 있어요. 예, 이제 또 반대로요. 저는, 예. 좀 저희 집에 신방을 좀 매일매일 와주세요. 일주일에 한 번씩 와주세요. 그거는 조금 목회자의 어떤 이제 성경 연구하고 설교 준비하고 다른 또 그렇죠. 성도들도 돌보야 예. 되고 하는 그렇죠. 데에 예. 지장을 주기 때문에 네. 너무 이렇게 지나치게 목회자들에게 부담을 주는 신방 요청은 자제해야 되고요. 예. 뭐 목회자가 아니어도 가정에서 식구들끼리 예배드리면서 예. 하나님께 은혜를 구할 수 있거든요. 예. 그렇게 하시면 좋을 거고요. 예. 또 이제 어떤 경우에는 반대로 신방에 네. 대한 이해가 부족하기 때문에 네. 신방 온다고 하면 그거 왜 오세요? 남의 집에 괜히 오세요. 이렇게 그냥 좀 달갑지 않게 여기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예. 뭐 어떤 것이든지 다 그렇겠지만 예. 신방 역시 그 의미를 바로 알면은 예. 그 성도들의 신앙생활에 큰 도움이 되고 예. 또 목회자의 사역에도 큰 보람과 기쁨이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목회자로서 성도들의 가정을 아무개 성도네 가정은 한 번도 지금 우리 교회 신앙생활한 지 10년이 됐는데 한 번도 못 가봤어요. 이렇게 얘기하면은 네. 목회자에겐 또 큰 부담이 될 수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는 가끔은 네. 이렇게 1년에 한 번씩 예, 1년에 한두 번씩 예. 해서 기회를 줘서 같이 네. 신방을 통한 은혜의 자리를 갖는 네. 것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이러한 대신방의 목적이 잘못 오해함으로 인해 문제가 생길 수도 있겠는데요. 어떻게 하면 이런 오해를 없애고 피차간의 은혜로운 신방이 될 수 있겠는지요? 예, 신방을 한다는 소식을 듣고 오늘 이 내담자의 가정의 형편에서 보면은 예. 남편분께서 이제 좀 달갑지 않은 표정으로 재정이 모자라나 하는 그런 말씀을 하셨다고 하시는데 예. 그래서 이제 내담자가 예. 놀란 것 같아요. 예. 근데 사실은 실제로 저도 이런 경우를 본 적이 있어요. 예. 예. 뭐 사실은 어떤 성도가 아프다, 환우 성도를 신방한다든지 예. 또 어떤 어려운 일이든지 예. 혹은 반대로 아주 기쁜 일로 인해서 신방을 하게 된다면 예. 사유가 네. 아 우리 집에 신방 오신대. 예. 뭐 확실하잖아요. 예. 아, 우리 누구가 예. 아프기 때문에 네. 목사님께서 예. 말씀을 통해서 예. 위로하고 기도해 네. 주시기 오시는구나. 예. 예? 또 기쁜 일이 있으면 아, 이 기쁜 일을 축하해 주고 예. 하나님의 축복으로 다시 한번 예. 은혜 주시기 위해서 오시는구나. 이렇게 예. 사이가 확실하기 때문에 예. 오해가 생길 일은 그다지 많지 않습니다. 예, 그렇죠. 예, 예 그렇죠. 네. 이제 근데 대신방의 경우는 용어 자체도 대신방이라고 그러니까 예, 예. 부담감도 되고 예. 또 한편으로는 또 기대감도 예. 커지게 되고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대신방을 통해서 목사님이 그 가정에 말씀을 전해주시고 예. 축복하는 기도를 해주면은 예. 이제 어떤 분들은 신앙이 좀 이런 분들도 있어요. 목사님 대신방 통해서 주신 말씀 가지고 저는 1년을 삽니다. 예. 뭐 그 말도 의미에 따라서는 좋긴 하지만서도 예, 예. 너무 이제 그런 것에 이렇게 의미를 너무 크게 부여를 예, 하게 예. 되면은 예. 오히려 기독교 신앙의 본질이 예. 흐려질 수 있다는 예. 것을 잘 알아야 돼요. 예. 그래서 1년의 신방 만약에 신방이 만약 없었다면 그 가정에 주신 말씀이 예. 없었다면은 뭐 우리는 아무것도 영적으로 얻지 못하고 쫄쫄 굶고 생활하는가 그런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는 너무 거기에 큰 의미를 두어서 예. 뭐 그것만 붙잡고 이렇게 생활한다는 것 그것도 사실 예. 좋지 않고요. 그래서 예. 어떤 가정에 보면 대신방 때 목사님이 주셨던 말씀을 뭐 이렇게 프린트를 해가지고 예. 뭐 냉장고에 붙여놓는다든가 거실에 붙여놓는다든가 아. 물론 뭐 의미에 따라서는 좋아요. 그렇죠. 온 가족이 네. 네. 이렇게 신방 때 목사님 오셔서 주신 말씀을 가지고 예. 우리 한번 올해 열심히 예. 한번 이렇게 살아보자 예. 생각하는 건 좋지만 그렇죠. 예. 거기에 이제 또 다른 어떤 의미 부여를 해가지고 한다 그러면은 예. 곤란해질 수 있다는 그런 말입니다. 예. 아무튼 뭐든지 지나치면 곤란해요. 네. 지나치면 탈이 나고요. 네. 그렇죠? 네. 예. 그래서 이제 부담도 지나치면 안 되고 예. 기대도 부담 지나치면 안 되고 네. 또 이제 대신방을 하다 보면 종종 일어나는 일이 뭐냐면 이제 그 대접하는 일 때문에 또 예. 이제 심각진하는 경우도 예. 있습니다. 네. 이제 뭐 그래서 식사 대접하는 것도 이런 것도 지나치면 참 곤란해요. 예. 또 뭐 1년에 한두 번 대신방을 한다고 하니까 네. 식사를 정성껏 준비하는데 네. 가족마다 다 이렇게 준비를 한다면 목회자가 그걸 감당하기 다 어렵거든요. 네. 그래서 물론 성도 입장에서야 우리 한 집 이렇게 할 수 있겠지만 예. 목회자 입장에서는 예. 여러 집이 되거든요. 예. 온 교인이. 예, 그렇기 때문에 목회자들이 때때로 예. 대신방을 하면서 예. 많이 부담스러워하는 것이 네. 집집마다 다 이렇게 준비를 해놓고 예. 목사님 다 드시고 가셔야 돼요. 예. 이렇게 얘기하면 네. 힘들어지는 거. 그렇죠. 예. 어떤 집은 또 우리는 대접할 것이 없는데 예. 누구네 자기네 집은 뭐 했어? 막 이제 자꾸 이렇게 하면서 예. 비교하고 예. 또 다른 집에 뭐 비해서 우리가 준비 못해서 흠이 될까? 예. 뭐 이런 신방의 본래의 목적하고 다른 것에 때문에 예. 이렇게 뭐 옥신각신 또 여러 가지 일도 네. 생기는 것을 봅니다. 네. 또 이제 어떤 가정은 아직 믿지 않는 남편 네. 또 혹은 그런 가정이 있다고 한다면 예. 더더욱 조심하면서 예. 신방으로 인해서 어려움이 없도록 그렇게 네. 해야 됩니다. 아무튼 네. 뭐 신방이라는 것은 특히 대신방은 온 가족이 함께 즐거워하고 네. 즐거움이 되고 예. 축복받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네. 세심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네. 신방은 온 가족이 정말 목회자를 가정에 모시고 함께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예.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네. 가정을 축복하는 그런 시간 그 정도로 족하는 것이지 예. 그 이상으로 더 막 이렇게 하게 되면은 예. 피차 간에 오해가 생기고 네. 또 은혜 받아야 될 기회에 은혜를 받지 못하고 예. 어려움이 생기는 그런 경우도 있게 되죠. 예. 오늘 대신방을 준비하면서 헌금 준비하는 것으로 부담이 되시는가 봅니다. 오늘 내담자의 말씀처럼 헌금을 꼭 준비해야 하는지요? 대신방의 경우 말고도 네. 어느 신방이든지 이제 헌금을 준비하는 경우를 많이 봅니다. 예. 이것이 이제 기쁨으로 준비한 것이라고 하면은 뭐 무슨 문제가 있겠어요? 예. 그저 잘 하시는 일이라고 볼 수 있고. 네. 그러나 이제 신방의 경우 있어서 예. 이제 오늘 대신방의 경우인데 예. 헌금을 꼭 준비해야 되느냐? 예. 이제 구역장 되시는 권사님이 예. 그렇게 준비를 시켰나 봅니다. 예. 뭐 오늘 내담자께서 집사님이신지 어쩐지는 예. 모르겠지만 네. 대신방 때는 헌금 준비하는 거야 준비해요 이렇게 얘기를 했는지 모르지만 예. 이제 그것이 네. 없는 뭐 형편이 안 되는 가정에서는 네. 부담이 될 수 있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예. 대진방 때 헌금을 준비해야 된다는 것은 꼭 해야 되는 것은 아닙니다. 예. 꼭 해야 되는 것은 아니고 예. 하여튼 어떤 헌금이라든지 예. 헌금은 각 사람의 마음에 정한 대로 네. 기쁨 가운데 해야 될 것이고 네. 오늘 내담자께서는 대신방을 준비하는 요령을 네. 구역 리더하시는 권사님에게 드리셨다고 하는데 네. 이제 뭐 신방에 있어서 헌금이라는 것이 네. 인사치레하는 것도 아니고 예. 또 어떤 분은 오해를 해요. 그 목사님이 신방을 오셔서 헌금을 하면 그것이 목사가 개인적으로 예. 이렇게 취하는 것으로 이렇게 오해를 하는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네. 신방을 하는 예. 목사에게 사적으로 드리는 것도 아니고 예. 더더욱 오늘 내담자께의 사연을 보니까 예. 교회 재정이 어려워서 그러나 이런 예. 얘기까지도 하셨는데 예. 대신방이라는 것은 교회의 부족한 재정을 채우기 위해서 네. 이렇게 뭐 마치 수금하러 다니는 것처럼 그렇게 하는 것도 아니라는 것을 전 꼭 좀 기억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예, 예, 목사님. 예. 신방 시의 헌금에 대해서는 말씀하신 대로 이해가 되겠군요. 예. 그런데 내담자께서 한 가지 더 질문을 해 오셨어요. 남편분께서 헌금의 종류가 많은 것에 대해 늘 불만이 많으시다고 하시는데요. 성경에서는 헌금의 종류에 대해 어떻게 말씀하고 있는지요? 그렇죠. 특히 이제 한국교회에서 신앙생활 하셨던 분들은 예. 헌금 봉투 종류가 왜 이렇게 많아? 네. 주부에 나온 것도 헌금 종류가 얼마나 많은지요? 네. 저도 어떤 때는 한국에 나가서 어느 교회 가서 예배를 드리다 보면 깜짝 놀래요. 예. 무슨 헌금 종류가 이렇게 많은가? 예. 이렇게 감사헌금, 어떤 목적헌금으로 이렇게 조금 줄일 수 있는데 네. 너무 이렇게 많이 해서 성도들에게 많이 부담되는 경우 이렇게 하는 것을 봅니다. 네. 그래서 이제 어떤 경우 어떤 교회를 가서 보니까 예를 들어서 이거는 예예요. 네. 만 원으로 감사헌금을 드릴 것을 가지고 네. 만 원으로 네. 2천 원은 장학헌금으로 예. 3천 원은 구제헌금으로 예. 또 천 원은 뭐 무슨 구역헌금으로 구역헌금 예, 뭐 예. 이렇게 다 하게 드리기 명목상의 어떤 헌금을 다 드리기 위해서 네. 여러 가지 이렇게 드리게 네. 되는 경우인데 그게 얼마나 힘들겠어요. 예. 교회는 성도들에게 그렇게 헌금 때문에 너무 이렇게 부담을 주는 일은 좀 금해야 됩니다. 그래서 예. 이제 저도 성도들한테 가끔 얘기 듣는 게 뭐냐면 예. 오늘날의 헌금의 종류가 네. 성경적으로 어떤 근거가 있느냐 네. 되게 물으시는 그런 분도 계세요. 그래서 이제 성경을 보면은 네. 헌금의 종류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이렇게 말씀하시지는 않거든요. 오늘날처럼. 네. 네. 근데 물론 이제 구약 시대에는 제사를 드릴 때 네. 제사의 종류와 네. 또 그에 따른 제물들이 네. 열거되기도 했고요. 네. 이런 일이 있을 때는 이러이러한 제물을 드리십시오라고 네. 얘기들 했고. 네. 또 이제 11조 이야기가 모세오경과 말라기 등에서 말씀하지만 예. 신약에 와서는 이제 10의 1조의 개념보다는 예. 오히려 힘 닿는 대로 네. 혹은 이제 그보다 더 넓게 네. 10의 1조가 아니고 네. 10의 2조, 10의 3조도 예. 형편이 되면 네. 드릴 수 있는 것이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죠. 예. 그래서 10의 1조로 딱 못을 박지는 않습니다. 예. 이제 신약 성경에서 눈여겨야 될 헌금에 대한 이야기가 예. 이제 고린도전서 같은 데 참 많이 나오는데 예. 고린도전서 16장에서 보면은 매주 첫날에 너희 각 사람이 수입에 따라 모아두어서 네. 어떻게 연보를 하라 이렇게 했던 말씀이 있고요. 예. 또 이제 뭐 갈라디아서 2장 10절에 보면은 가난한 자를 위해서 네. 또 야고보서 1장 27절에 보면 고아와 과부를 위해서 네. 이렇게 헌금을 했다는 그런 기록이 있고요. 네. 그리고 이제 고린도후서 9장 7절 같은 경우에는 네. 이제 성경을 가르치는 일. 네. 예. 그리고 이제 고린도전서 16장 3절, 빌립보서 4장 이런 데 보면은 이제 네. 복음을 전하는 일, 즉 선교하는 일을 위해서 헌금을 했다. 네. 여러 가지로 이렇게 헌금하에 하는 그런 성도들의 네. 모습이 좀 각양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예.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좀 종합해 보면 선교를 위해서 네. 오늘날에 말하는 선교헌금 네. 혹은 구제헌금 네. 또 사역자들을 위한 헌금 이런 네. 쪽으로 이렇게 신약성경에도 나오긴 합니다만은 네. 오늘날 같이 뭐 여러 가지로 수십 종류의 그 뭐 목록으로 헌금에 대해서 말하는 것은 성경에도 없어요. 예. 예. 예. 저도 헌금의 종류에 대해서는 조정할 필요성은 어느 정도 느껴집니다. 예, 목사님 그렇죠? 생각은 어떠신지요? 저도 목회를 하는 목사이지만 예. 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어느 교회의 경우를 보면 너무 좀 과하다 이렇게 싶은 데가 분명히 있어요. 예. 그래서 이제 내담자의 남편께서 예. 한국 교회의 헌금 종류가 너무 많은 것에 대해서 네. 이제 불만을 토로하셨다고 하셨는데 네. 이제 뭐 사실 헌금의 종류가 많다는 것은 네. 두 가지 이유로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예. 하나는 어느 교회가 예. 헌금의 종류가 많다라고 하면 그만큼 교회가 네. 그 교회가 하는 일이 사역하는 네. 일이 많다고도 예.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긍정적으로 예. 보면은 예. 예. 뭐 장학헌금, 구제헌금, 선교헌금, 뭐 기도원 운영에 대한 거 이런 거다 보면 아, 이 교회는 이렇게 많은 다양한 사역들을 하는구나 네. 하고 이해를 할 수 있고 네. 또 한편으로는 뭐 그 신자들의 네. 그 감사와 헌신의 표현이 네. 이렇게 다양하구나 예. 하고도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긍정적으로 본다고 하면은 네. 그러나 이제 그것을 신자마다 다 해야 된다고 하면 당연히 부담이 되겠지요. 예. 예? 네. 그렇죠. 뭐 성도들 중에서 일부는 장학헌금에 헌신하고 네. 일부는 구제하는 데 네. 헌금하고 이렇게 하면 되지 네. 모든 성도가 다 그 많은 헌금에 다 참여해야 된다 이렇게 하면은 정말 이거는 감당하기 어려운 것이죠. 네. 그래서 이제 이 문제를 위해서 네. 저는 교회도 마찬가지고 성도들도 마찬가지로 서로 이해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성도들은 언제나 정도에 맞게 네. 헌금 생활을 해야 될 것이고 예. 교회에서도 좀 헌금 목록 정리가 조금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좀 단순화시키는 것이 예. 좋으리라고 생각을 해요. 네. 헌금 때문에 시험에 들지 않고 정말 기쁘게 드리고자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말씀해 주시고 오늘 상담을 마치겠습니다. 네, 아무튼 그 신방도 이렇게 시험 들지 말고 은혜롭게 네. 감당해야 되고 예. 또 헌금도 마찬가지로 왜 들여놓고 그것 때문에 시험이 드나 예. 참 안타깝죠. 네. 네, 그렇죠. 그래서 몇 가지만 제가 말씀을 드린다고 하면 네. 헌금을 예. 내가 받을 축복의 어떤 전제 조건으로 생각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예. 내가 이만큼 드렸으니 하나님께서도 또 그 이상으로 나를 축복해 주겠지 하는 이런 전제 조건으로 예. 헌금을 드리지 말고 예. 받은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면서 예. 이렇게 드리는 것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예. 그리고 헌금을 많이 드리면 물질적인 축복을 많이 받는다는 생각 절대 네. 하시면 안 됩니다. 예. 저도 지금까지 목회를 하면서 네. 제가 전도사 시절에 이런 경우도 봤어요. 예. 전도사 시절에 있었던 교회 어떤 성도는 자기의 목적이 내가 이 교회에서 11조 제일 많이 하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게 도대체 과연 뭘까? 라고 생각을 해보면 예. 그런데 그분의 그 행하는 그 후속적인 그런 일들이 예. 보면은 예. 조금 11조를 제일 많이 하기 위해서 예. 정말 너무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는 예. 방법으로 예. 사업을 한다든가 네. 어떤 것을 행한다든가 이런 거를 볼 때 예. 야 하나님이 너 11조 제일 많이 했어 하고 뭐 그 사람을 뭐 칭찬해 주시고 뭐 그 사람 그런 사람 하나님이 더 축복해 주겠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헌금하는 것은 절대 옳지가 않거든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그런 생각 갖지 마시고 네. 또 이제 이런 경우 있죠. 헌금을 내가 하늘나라에서 사용할 것을 미리 저축하는 것이다. 예. 이렇게들 참 많이 말씀하시는데 예, 예. 이렇게 생각하는 것도 결코 네. 옳은 방법은 아니다라는 것을 네. 좀 아시면 좋겠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헌금에 대한 두려움을 갖지 말고, 예. 헌금은 두려움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예. 그 내가 조금 드리면 하나님이 어떨까, 내가 안 드리면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하시지 않으실까, 이런 두려움 때문에 헌금을 하지 마시고, 예. 헌금은 언제나 즐거운 마음으로, 예. 기쁜 마음으로, 예. 드려야 된다라는 것이죠. 네. 형편이 안 되면 못 드리는 것이죠. 네. 하나님께서 그런 성도를 뭐 야단치시겠어요? 뭐라고 하시겠어요? 그럼요. 그렇죠? 네. 그리고 이제 기쁜 마음으로, 감사하는, 예. 마음으로, 예. 또 자원하는 마음으로, 네. 항상 그 마음의 중심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예. 고린도후서 8장에 보면 마게도냐 성도들이 넘치는 기쁨으로, 예. 헌금을 했다라고, 예. 했지 않습니까? 예. 그런 본을 우리가 잘 따라야 될 것이고, 예. 또 고린도후서 9장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예. 그 마음에 정한 대로, 네. 해야 될 것이고, 인색함으로나 억지로는 안 된다라고, 예.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 자꾸 헌금을 뭐 인사치레로, 그래서 사실은 헌금함을, 네. 예배 중에 돌릴 때, 네. 그것을 없애자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셔요. 예. 예배 들어올 때 자연스럽게, 네. 먼저 헌금을 드리다, 네. 헌금함을 이렇게 자꾸 돌리면 자기 앞으로 지나갈 때, 네. 이제 부담이 된다는, 네. 거죠. 그래서 제 학생 때는요, 예. 이런 경우도 있었어요. 어떤 학생들은, 예. 헌금을 준비 안 했어요. 예. 근데 다른 애들이 아이 뭐 쟤는 헌금 왜 안 하지? 이렇게 할까봐, 예. 빈손을 그냥 그 안에다가 쏙 집어넣다가 빼는 그런 경우도 보고, 네. 어떤 또 성도들은, 네. 헌금 주머니를 헌금을 준비 안 했는데, 하나님 내 마음을 받아주십시오 하고 자기 가슴에다 한번 이렇게 헌금 주머니를 댔다가 이렇게 돌리기도 하고, 그만큼 그게 부담이 된다는 얘기죠. 예. 그러니까는 항상 그런 부담감 갖지 마시고, 예. 아무튼 즐겁게 내는 자를 하나님께서 사랑하신다고 하신 말씀을 기억하는데, 네. 여기서 즐겨낸다고 하는 것이 막 내는 것을 자꾸 막 좋아한다는 것보다도, 예. 헌금을 드리는 것 자체를 기쁜 마음으로 드리는 것을, 네. 말씀하시는 것인 것을 기억하시고, 예. 한 가지 또 이제 헌금에 관련해서 정말 시험에 들지 않고 기쁘게, 네. 드리려고 할 때에, 네. 사명을 갖고, 네. 헌신한 마음으로, 네. 드리는 것, 네. 그러면 뭐 무슨 문제가 있겠어요? 그렇죠. 이렇게 몇 가지의 헌금에 대한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네. 헌금 생활하면, 네. 시험에 들 일도 없고, 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귀하게 쓰임 받을 수 있다는 것 때문에, 네. 더 기쁘겠죠. 네, 네. 오늘 내담자께서 말씀 들으시면 아주 그냥 한결 마음이 편안해지실 것 같네요. 네, 그래요. 대신방에, 네. 대해서, 네. 부담도 갖지 마시고, 대신방, 네. 때 헌금 그, 네. 꼭 해야 되는 것은 아닙니다만은, 네. 마음에 기쁨이 있으면 조금 준비하셔도, 네. 하나님께서 또 기뻐하시라 믿습니다. 네, 네, 고맙습니다. 네, 오늘, 네, 목사님 오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